스위스 조선위원회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소가 미국의 침략적인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남조선 각계층은 물론 전체 조선민족과 국제사회에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모면하기 위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계속 악랄하게 골고들고 있는 박근혜 패당을 규탄하여 13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